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말씀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은 죄인인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었으면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우리가 벗는 순간에 새 옷을 걸치지 않으면 다시 더러운 예전의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 자비, 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오늘 이 다섯 가지로 표현되는 새 옷, 예. 이 새 옷에는, 새 사람에 속하는 이 덕목에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성품? 이거 성품이죠. 이런 특징들,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시죠. 또 겸손하고도 싶고 온유하고도 싶고 할 수 있으면 오래 참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많은 후회들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참고 이야기를 할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또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기왕이면 온유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겸손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성품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즉 이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평생 복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중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성경이 말한 다섯 가지 덕목은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긍휼 없는 자비란 존재할 수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는 온유와 겸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다 다른 열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안에 아홉 가지의 성품에 그 아홉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 옷으로 열거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또 온유와 오래 참음도 여러분 그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한 성품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뭐 우리가 선을 쌓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성경이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게 아니니까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해진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런 성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성품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신 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비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자비가 넘치시죠. 그분은 끝까지 참아내셨죠. 나는 온유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온유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보면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이야기했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들, 이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가기를 사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에는 여러분 세 가지 이제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권면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었죠. 그럼 1만 달란트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인데, 그래서 주인 앞에 섰을 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했던 이야기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인이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해 주었죠. 그렇게 탕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엎드리면서 그가 나에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엎드려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 모습이 사실은 떠올라야 되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엎드려서 내가 용서를 구했었지, 그때 주인이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지, 그 모습이, 그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갈등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오늘 주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야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그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게 주님 앞에 내 모습이었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간직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용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두 번째 삶에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도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죠. 그런데 그 평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족하게 될 때, 우리의 어떤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또 내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원했으면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원하고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다 이기셨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주님,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죽음과 또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셨던 그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서 영원한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들을 또한 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이 세상의 가장 커다란 문제까지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평강. 그러면 그러므로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고 많이 외우고 많이 암송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을 여러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또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왜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까? 때로는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내 속을 비춰주시고 또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는 역사,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나를 다스리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16절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됩니다. 여기 피차, 예,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가르친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서로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그 말씀의 역사들을 배우고 또 말씀의 은혜로 서로를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러한 그 교제가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장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냥 말씀을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왔으면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적들을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고 또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허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좀 이렇게 덮어지고 그래서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목장 모임들 안에서 오늘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려지는 그런 목장의 모임들이 또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의 것들 죄악된 본성들이 벗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로 여러분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용서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과하여서 서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고 우리 안에 시와 또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